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되고 평안한 3일 저녁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많이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탁월함을 가지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아름다움을 겨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탁월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는 완전한 피조물이 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로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탁월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지를 않으셨다면 복음서의 기록은 없겠죠. 만약에 이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서를 떼어버린다고 한다면 복음이 없으니 전파될 선교도 없겠죠? 사도행전이 없겠네요. 그렇죠? 또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복음의 증거가 없으니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었으니 교회에 보낸 나머지 서신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 날에 될 위대한 일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였으니 계시록도 없었겠네요.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의 이 찬란한 계시의 기록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도성 인신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탁월하심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육신의 두 눈으로는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하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탁월성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당신의 지성 안에 가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계시가 또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곧 삼위 세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위는 원래 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 사람입니다. 산위 그러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 사람입니다. 세 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셋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각각 성부는 성자가 계심으로써 비로소 성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자가 계심으로써 비로소 성령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 분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일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몸이 하나다라는 뜻인데 이 몸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세 개 나왔다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일체 할 때 체라는 말은 신적 본질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과 유리는 틀려요. 이 만난 지점이 경계선이고 이 유리는 이 지점에서 한정이 있는 거예요. 한정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처럼 한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몸이에요. 여기는 우리 몸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거는 내 몸이 아니라 그렇게 무엇인가 그것인 것이 끝나는 지점이 한정이에요. 모든 건 한정이 있어요. 이 이파리는 여기까지가 한정이에요. 여긴 이파리가 아니에요. 책상은 여기까지가 강대요. 여기는 강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한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한정이죠. 여러분 여기만 여러분이에요. 이 바깥에는 그냥 공간이에요. 한정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으면 집에는 여러분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복잡해지죠. 집에 돌아가서 누구냐고 서로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간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들이 흔히 삼위일체를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세 쪼가리로 나누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성부는 쭉 계시다가 성령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성부는 끝나는가? 만약에 그런 경계선상이 있어서 한정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묻겠죠? 아, 그러니까 목사님, 셋이 합쳐지니까 무한해졌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하나로서는 혹은 둘로서는 모자란다는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그 존재가 무한하고 끝이 없어요. 성령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성령도 끊임없이 무한해요. 그래서 무엇도 이제 성령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여기부터는 성자시다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 신이시니까 순결한 영이시니까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 그럼 섞이시겠구나. 예? 이건 지금 굉장히 초미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이 없고 그럼 성부도 무한하시고 그럼 성령도 무한하시고 아,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처럼 성부도 무한하시고 그 위에 2층에 성령이 무한하시고 3층에 성자가 무한하시면 아, 이거 안 겹치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뭐예요? 이쪽으로는 무한해서 끝이 없는데 이쪽으로는 끝이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이렇게 넓적한 케이크 같은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한하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으니까 성자가 내려가다가 거기 끝나고 그 다음엔 성령, 성령이 끝나니까 성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 이거죠. 그 진정으로 무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좌우로, 전후로, 상하로, 어느 방향으로나 무한해야지만 그분이 정말 무한하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무한하신 성령님들. 그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정말 어려우면서도 신비한 교리예요. 제 평생의 소원이 마지막 죽을 때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쓰고 죽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건 한없이 오묘한 교리죠. 그러면 도대체 성부도 없는 것이 없이 온 우주에 무한히 가득하시고 성령도 무한히 가득하시고 성자도 무한히 가득하시다면 그러면 섞인 거네. 그죠? 섞였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섞이셨다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짙은 포도 원액에다가 맑은 생수를 쫙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의 포도 원액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죠. 이제 그것을 물과 포도즙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섞어서 완전히 딴 물건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더더욱 나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섞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신 제4의 무엇인가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서로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도 성부도 성령도 무한하시며 또 끝이 없으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의 결론으로 밖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무한하고 삼위가 모두 영원하다면 성부가 계신 곳에 성자와 성령이 안 계실 수가 없고 성령이 계신 곳에 성자와 성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필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한 위가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단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각각 어느 위가 주 되게 그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면 창조에 있어서는 성부가 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는 성자가 죄인들을 믿게 만드시는 데서는 성령이 주로 나머지 두 위가 부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한 위가 역사하실 때 나머지 두 위를 배제하지 않으신다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개입하셔서 이 세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전치사, 의하여, 통해서, 안에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이 세계가 창조될 때의 중보자는 성자에 의하여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교통하고 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계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물끼리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인간의 자연적인 질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덕적인 질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죠. 그런 유기적인 사물들의 연결이 바로 성령 안에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핏 생각할 때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보자가 생겨서 그 중보자가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보자가 되셨던 것이에요. 누가? 성자가.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이후에 비로소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자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비로소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이 모든 세계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보를 통하여 이 세계가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성령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성령을 사람 몸 입혀서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시거나 성부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질 않으시고 성자를 사람 몸 입혀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으니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속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것,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성령이나 성부가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고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중얼거리면 정신병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 보고 들으라고? 아니, 자기가 애를 낳는데, 아니, 애 들으라고 나와라, 나와라 그러느냐, 얘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신비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근데 거기에 쓰여진 동사가 히브리어에서는 와이요멜 엘로힘 그래요. 아마르라는 동사인데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 말하다예요. 근데 말하다라는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 다바르예요. 근데 다바르라는 동사는 입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르는 듣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언어로서의 그 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자기 의사소통 모든 것이 이 아마르라는 동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히브리였느냐, 영어였느냐, 뭐 한글이었느냐, 그 따지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자이신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중보자가 죄를 짓기 전에 중보자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어차피 평신도인데 틀려봐야 본전이지. 교육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중보자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역시 여러분들은 실력은 없어도 눈치는 빨라. 눈치. 아까 벌써 다 얘기해 줘. 그래서 죄는 없었지만 아담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도 결국은 완전하게 선한 것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아, 목사님 그땐 죄가 없었는데 완전했죠. 물론 죄는 없었죠. 죄는 없었는데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행이 하나님에게 충분히 완전하게 그의 존재와 영광에 부합할 정도로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 수는 없죠. 없죠. 왜냐하면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것일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충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한 거지 그게 인간을 창조한 겁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행한 그 선행도 죄가 있어서 어떤 속죄의 피로 씻을 필요는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섬김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은 더 심각해졌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결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께 올려드리면 그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선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올려져 가.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하고 더러운 죄인들과도 교통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야.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보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한 우리의 선행과 아름다운 것과 기도도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져 가는 거죠. 올려져 가. 그러니까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의를 느끼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선행은 있으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자께서는 모든 이 창조 세계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이 문제를 더 해볼게요. 가면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가볼게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 되심이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통은 그만두고 그분 앞에 두렵고 무서워서 어마어마한 그 진노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보다도 타락하기 후에는 이 성자의 중보자직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라. 그래서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보자이신 그분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은총을 베푸셨는데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제사 제도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퀴즈 하나 더 해야지. 자, 퀴즈. 손 들어서 알아맞히시는 분은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선물 줄게요. 무슨 선물이냐? 월요일 날 마당 세미나 한 강의안 한 권 줄게요. 어이구, 그렇게 하찮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해? 자, 결국은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중보자를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는 타락하기 이전에 강하게 나타났을까? 타락한 후에 강하게 나타났을까? 자, 말하지 말고 손만 들. 자, 손, 예. 아, 박수. 저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예, 오세요. 한 권 줄게요. 비서실로.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죄가 들어온 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죠. 대답 안 하면 표지는 띄고 줄 거야. 뭐라고요?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게 됐다며. 그래도 잘못됐다. 네, 박수 한 번 더. 정말 얼마나 그 총명해요, 저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저렇게 교리를 열심히 배우니까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를 통해서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성자의 그 탁월하게 아름다운 이 창조의 으뜸이 되신, 창조에 있어서 머리가 되신, 그래서 창조 때에 예수님은 이미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석이 완성될 때 예수님은 두 번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카프탈라치오의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는 다시, 카프투스는 라틴어로 머리예요. 라치오는 되다 그거예요. 다시 머리 되심의 교리예요. 그럼 다시라면 원래 머리는 언제 된 거예요? 그렇지. 창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이게 새삼스러운 거야?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이미 창조에 머리가 되신 적이 있으셨던 그분. 그래서 망가진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니 얼마나 놀라운 교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목사님이 성도는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인가 아홉 가지 교리를 배워야 할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한다. 왜? 재밌으니까. 재밌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얼마나 재밌어요. 교리를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가 왜 탁월하신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의 탁월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 교리는 월요일 날 마당 세미나 했던 것과 포개놓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머리교나 열린교회의 머리이신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날 한 300명 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그걸 다 듣고, 예, 너무 추우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쪽지를 보냈는데 따뜻한 물 좀 먹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이게 추워서 한 절반은 가겠다 그랬더니, 아, 그대로 앉아서 10시 반까지 2시간 거의 반 동안에 그 강연을 모두 들었어요. 그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들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리고 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대답을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세요. 이 여러분들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처럼 창조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들이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연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입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가 인간이에요. 알아. 그래서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어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깝게 창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 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질서들이,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질서들이 아주 섬세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거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네? 조금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평안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쁜 놈! 그리고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공기의 울림이 우리의 영혼에 와서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나쁜 놈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기분이 나쁘지. 근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육체를 통해 전달을 받은 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맞히는 것은 귀나 코에서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의 작용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억의 작용이 밑바닥에서 쏙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놈. 이게 뭔 소린가? 기억이 순간적으로, 아, 이건 욕이다. 그리고 의미를 딱 해석하게 되는 순간 이 눈을 통해 들어온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거품 문 그 입과 그리고 귀를 통해 들려온 공기의 울림이 해석이 되어서 육체와 영혼 사이에 있는 막으로 비유될 수 있는 마음을 팍 떨리게 하는 거예요. 떨리게 하면 거기에서 슬픔, 기쁨, 두려움, 슬픔 이 네 가지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슬픈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정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건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씩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귀에 들린 거는 육체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기억을 더듬는 것은 영혼이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만날 때 마음이 푸르르 떨리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떨리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혼에 속한 작용이면서도 육체와 동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탈르르 떨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정보가 육체를 통해서 내려가다가 영혼을 울려서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라는 막에서 만나서 막 떨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슬픔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야. 분노와 슬픔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야. 탁 떨면서.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육체와 영혼에 모두 영향을 주는 거야. 분노를 확 품으니까 이 영혼이 흔들리는 거죠. 그 영혼이 막 흔들리면서 풍부해져. 이 풍부해진다는 게 뭐냐면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떨면서 육체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갑자기 평안 있던 사람이 씩씩거리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기 시작하더니 눈에서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눈물이 막 떨어지고 슬픔이 막 일어날 때 이런 나무를 이렇게 붙잡는다. 이 나무에게는 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의 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두고 볼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분노하고 부들부들 떠는 나무로, 마음으로 이 나무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이 나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돼? 이건 또 자연이잖아요. 예? 자연이고 나도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건 육체라고 분명히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그런 눈물과 손으로 이걸 붙잡았어요. 그럴 때 전달되는 것은 또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과 자연 사이를 뒤얽히면서 어떻게 분해하기 힘들 정도로 막 뒤얽히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이 자연과 도덕이 모두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함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진짜 복수하고 싶으면은 사랑해요. 그럼 복수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세요? 아니, 진짜 그 사람이 미우면 내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수잖아.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원한님에 차고 입술을 깨물고 이빨이 눈이 시퍼레가지고 만약에 죽으면서 아들 손목을 잡고 내 하늘 풀어다오 그리고 죽는다면 그게 행복이냐? 그게 원수 갚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뭘 하다가 이쪽으로 갔지? 그래, 자연세계와 도덕세계가 그렇게 놀랍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물들끼리의 관계도 많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생물의 존재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른 존재를 파괴하면서 존재를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되어버린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짐승들이 집을 지어도 고목나무 같은 거 둥지를 파고, 그리고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어도 나무를 막 쪼아서 파가지고 먹어. 그 나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애들이 나무 발길로 뻥뻥 차고 맨날 그걸 괴롭히잖아요. 열매도 안 맺어요. 한 이파리에 벌레가 먹으면 나무는 이파리 전체에 비상 명령을 내려요. 해충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전체적으로 긴장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들이 죄가 들어온다면서부터는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방식이 서로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형식이 된 거죠. 뭐 재미있는 동물의 왕국 그런데 뭐가 재미있어요? 찢어먹고 막 그런 건 난 한번 보고 나서 끔찍했어요. 난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 먹고 사는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뚝뚝 흘리면서 뼈째 씹어먹는 줄 알았어요. 상상 안 가죠, 여러분? 원숭이가 그런 놈이에요. 너무 이뻐하지 마요. 막 잡아먹어요. 자기보다 작은, 약간 작은 짐승들 말이죠.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말이죠. 막.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살점을 뜯어먹어요. 그럼 원숭이가 그랬지. 넌 한우고기 안 먹냐? 그러겠지.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러죠. 수입고기 먹지 누가 한우 먹어요. 얼마나 싼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이 이런 모든 사물들의 아름다운 교통들이 끊어진 게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고치는 것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영적인 단체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부활과 함께 형성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창조의 머리셨는데 머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막 잘려지거나 너덜너덜 붙어 있거나 어쨌든 이 그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세상은 잘 들으세요.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삼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이 성자를 통해 이 세상에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생명과 사랑.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어도 여전히 성자는 만물의 머리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되셔서는 이 창조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 피조 세계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도 아버지의 의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창조할 때 성부가 주도하셔서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창조되었듯이 구속에 있어서도 성부가 주도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망가진 것이 결국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만 구속하시면 되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씨드를 퍼뜨려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했는데 땅을 제대로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다스리지 못하는 망가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럴 때 이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은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증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계속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알싸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죠? 감기가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는 아니어서 감기가 도대체 바이러스 종류가 무엇이고 그것이 내 목에 있는지 없는지 청진기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사진이나 무슨 의료 장비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감기가 들렸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계속 나고 춥고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 질병, 고통, 인간관계의 파괴, 시련,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지혜가 있으면 몇 번 해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 지혜가 없으면 계속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는 했던 사람이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리 익숙해져도 그 사람은 100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번엔 육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고친다고 할 때 그런 증상을 고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지도 퇴치하고 질병도 퇴치하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베풀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도움은 육체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나면 이미 죄가 들어왔고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움을 주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영원히가 아니라 이제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종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토대로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또 그들끼리 모두 연합시켜서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냐면 맨 처음에 창조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셔서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때 성령 안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 때문에 영혼과 영혼 사이에 교통이 있게 하신 거죠. 우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그가 아파할 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이 육체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결합되었다는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증상이 안 나타나면 영혼 안에도 없는 것이죠. 영혼 안에도 없는 거예요. 영혼 안에도 없는 거예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고 춥지도 않고 뼈도 안 쑤시고 기분이 괜찮아요. 감기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죠. 마찬가지로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한 지체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지체의 연합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도 다시 상호 교통을 회복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자기 회귀적 교통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 회귀적으로 교통을 하시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죠? 설명을 쉽게 해줄 테니까 가슴에 푹 새기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뭐가 부족해서 만드시진 않았잖아요. 우린 이거 다 부족해서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종을 칠 수가 없어요. 특히 주일 예배 길게 할 때, 기도 길게 할 때 이게 종을 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놔요. 예배 시간 됐다는 걸 이렇게 알리는 것도 종 치는 거예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하겠어요? 박수 치는 기계 봤어요? 아니, 이렇게 치면 되지. 무슨 기계가 또 필요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 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부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술 작품은 틀려요. 예술 작품을 그거 해서 무엇에다 써요? 예술 작품을? 그 무엇에다가 써요? 그런데 조각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만들어야지 이거 팔아야지 밥을 먹고 살지. 그럼 그건 예술 작품 아니에요. 예술혼이 이 안에 넘쳐서 뭔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돈과 그런 건 상관없이 막 몰두해서 최고의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자기는 이거를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술 혼이 나타나서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해.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좋다. 너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니? 이거 누구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회귀적 교통이에요. 이게. 자기 회귀적 교통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자기 회귀적 교통이라는 게 공주병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공주병이에요. 우리 딸처럼 거울 보면서 아, 어떡하지? 난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우, 정말 감당할 수 없어라. 이게 바로 공주병이죠. 거울 보면서.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회귀적 교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흉내내는 거 싫어하셔요. 그런 자기 회귀적 교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면 아이고 그런 목사님 예술가는 기독교 예술가는 작품을 못 만들겠네요. 아니죠. 헨델을 아세요? 헨델? 예? 헨델의 메시아. 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팍 찬양이 나가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양반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팍 뜨거운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3일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을 다락해서 혼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대곡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일주일 만에 작곡을 끝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초연을 할 때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아이고 그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두 기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내려와요. 그 헨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관객이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헨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오 하나님, 이 작품을 정녕 제가 작곡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확 만들어 놓고 오 하나님, 이거를 과연 제가 지었단 말입니까? 이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이 놀라운 도자기를 짓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옵나이다. 그럼 이게 회귀적 사랑이 아니에요. 회귀적 사랑이 아니라 직선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자, 너희들아,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내신 그 창조주를 사랑하자꾸나. 혹시 그대가 지체에게서 어떤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지체를 사랑하거라. 그래서 그대가 발견하는 좋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좋은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 버선발로 가방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널 쫓아낸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툭 하고 끊어져서 그 사람을 깊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결국 언젠가는 그를 여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실망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영원한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공간 속의 모습을 나타내서 나를 사랑해 보고라고 말하지만 시간 속에서 완전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우리의 사랑이 목적 없는 사랑이 되도록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훌륭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재능을 주신, 저렇게 고매한 성품으로까지 저 사람을 성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사랑했던 하나님은 아름다움이 있으셨다가 나중에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다든지 혹은 공간 속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가 시간 속에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대신하신다든지 이러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잃지 않고 그 사람도 잃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실망했다 이런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어도, 그리고 섬김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어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먼저 계신 목사님 때 교회에 너무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온 목사님한테는 견디기 힘든 가시가 되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섬김의 동기가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었다는. 그래서 그 동기를 사람들은 혼돈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해요. 누가 자기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강연을 들으면서 참 훌륭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제법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 괜히 자기를 헐뜯으면 지식이 모자라서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나를 헐뜯는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 성자도 고백을 해요. 그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 그러면 변함없이, 예, 변함없이 그 길을 속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중간적인 과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시작이고 그 머리 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 다시 머리가 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다시 머리가 되실 때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만 탁월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아주 탁월해진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탁월해지니까 여러분 생각엔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이 좀 빛을 잃으면 어떡할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지하실방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고 또 노력의 복을 주셔서 그 새로 지은 32평 아파트에 꿈같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응?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무지 재밌다니까. 새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간신히 마지막 잔금을 냈어요. 그랬고 아니 그 지하실방에 살 때니까 가구가 필요가 없었는데 가보니까 그걸 다 갖다 올려놨는데 이게 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30평 새 아파트에 다 떨어진 트렁크 가방에다 집어넣고 비키니 옷장 다 낡은 거 애들이 뭐 오줌도 싸고 이런 비키니 옷장에다가 옷을 놓고 다 싸나 봐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 그 월세로 살다가 27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동네 아줌마 아, 놀라웠지 그때는. 그게 계속 우리는 걸으면서 감탄을 야 이거 바다다. 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보 한참 걸어야지 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이사 간 집에서 한 달 두 달 됐거든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데 영내네는 왜 짐을 아직 안 옮겼어. 이삿짐은 언제 와? 없어요. 저 방배동에 살 때 우리 아들이 또 기중등을 싫어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까요? 야 그러지 마. 우리 집은 90평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사택이 저쪽은 쓰지도 않았지만 그 옛날에 김영수 목사 있던 방. 그 전체가 사실 90평은 90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루가 대빵 커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중에 그걸 두 칸 막아서 김경애 전도사님이 저쪽에 사시고 반 칸은 우리, 반은 우리가 썼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 애들은 문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 유리창으로 점프해서 그 넘어 다녔거든요. 그것도 막 자주 하니까 실력이 늘어서 이제 휙휙 넘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막기 전에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친구들을. 근데 툭 타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니까 야 니네는 엘리베이터도 있냐? 니네 집은 4층인가에서 탁 내리더니 엄마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확 들어왔어. 봐 엄마 우리 집 90평 맞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데 근데 맞긴 맞는데 야 좀 이상하다 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누가 아 야 언니가 야 네가 그 고생하다가 그렇게 어? 훌륭한 그 집에 이사를 갔다니까 너무 반갑다. 이 언니가 아 정말 너한테 뭐 하나 선물하고 싶다. 그래놓고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고급 차단스 한 세트를 시가 2,800만 원짜리를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정중앙에다가 거실에다 딱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이 옆에는 트렁크, 오줌 싼 비키니, 옷장, 보루박스, 농심 라면 박스에 쌓인 설교 테이프 이런 것들 쫙뜩 있는 거예요. 그 돋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 2,800만 원짜리 차단스가 돋보여요 안 보여요? 돋보여요? 왜 그래요? 강의한 도로 내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그죠? 예. 그런데 이윽고 남편 한 1, 2년 안에 남편이 놀랍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싹 걷어내고 이태리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좋은 가구를 그 이태리 가구에 맞게끔 촤악 비키니 옷장 치우고 더 탁월한 옷장 그리고 그 빼다지 지저분한 거 치워버리고 더 탁월한 이 차단스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 최신형 그 예쁜 어? LCD TV까지 다 놓고 조명까지 대로 다 해서 그때의 그 유리조차도 수종으로 깎은 그 2,800만 원짜리 이태리 차장 이게 돋보여 안 보여? 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전에는 예수님 혼자 탁월하신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신통치가 않아요. 탁월성이 없는 거야. 이게 오줌 싼 비키니 옷장 뭐 다 떨어진 가방 뭐 저 뭐지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던 그 손잡이 부러진 옷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싹 새 것으로 쫙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탁월해서 이 훌륭한 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탁월한 것 때문에 이것이 확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간이 되면 주님이 그 탁월성의 빛을 잃어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면 지금은 주님한테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도 이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아이, 쌈질하고 말이지. 나쁜 짓 하고 말이지. 예?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면서 말이지. 치고받고 피 흘리고 물어뜯고 말이지. 욕하고. 어? 찢어지기 좋아하고. 이게 수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찬란하게 회복될 때 진짜 주님의 탁월성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탁월성이 가려지면 어떡하나. 그걸 염려할 필요 없다. 예?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도덕적인 질서와 자연적인 질서가 거미줄처럼 불이 들어오면서 모든 만물들이 찬란한 완전성의 빛을 자랑할 때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자의 그리스도 예수 성자의 그 아름다운 인성과 신성 발산하게 찬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탁월하심이 천상에 있는 세계와 지상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며 그 모든 것, 모든 완전케 된 존재들 위에 탁월한 완전함으로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계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춰오는 찬란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께로부터 사랑과 생명을 충만히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안으로는 교회 안에 성령, 교회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생명과 사랑을 확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성령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백날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를 가고 농촌 본사를 간다고 뛰어나가도, 그것은 생명과 사랑은 가지지 못하고, 맨몸만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생명과 사랑 확 흘러들어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린 교회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간판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린 교회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국의 교회 교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름 부르는 그 모든 교회들, 심지어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빗나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빗나간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시 참회하고 돌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들도 위해서 기도. 기반이 다른 이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저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진리의 빛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피부 색깔이 틀리고 심지어는 가고 오는 세대가 틀리고 시기가 틀려도 그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으로나 흘러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억눌려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생겨난, 그래서 생명과 사랑으로 꽉 찬 이런 세계가 되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같이 이 쓸데없는 인간, 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그 생명과 사랑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 생명과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감사하며 성도의 이 지위와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인하여 기뻐하며 깊이 하나님 찬송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진 이 세상에 코박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이 모든 피조세계의 머리가 되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앙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고 만민 중에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그 크신 은혜를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만민 중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